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내 고향을 나는 사랑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황진용 작곡인 노래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내 고향을 나는 사랑해는 우리 군대원민의 가슴 속에 간직된 열렬한 향토의 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형상한 노래입니다. 노래는 나서 자란 고향 땅을 행복의 웃음꽃 만발한 낙원으로 꾸리며 그 길에 참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는 우리 군대발민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옥센 뿌리를 내리고 자기 마을, 자기 고향을 아름다운 낙원으로 꾸려가려는 우리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노래한 가사의 형상은 밝고 낭만적인 청소 속에 뜨겁고 지향적인 청소가 흐르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훌륭히 안받침되고 있습니다. 8분의 12박자에 기초하여 도대조에서 흘러가는 노래 선율은 부점 리듬에 기초하여 부드럽게 하강하여 줌에서 지속하다가 한 옥타브 우로 솟구쳐 올라 다시금 부드럽게 흘러내려 지속하면서 처음부터 깊이 있고 진실한 감정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 마을, 자기 일터를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세상에 부러움없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꾸려가려는 우리 군대발민의 열렬한 향토에 최고의 감정을 진실하고 지향적인 정서로 형상한 가요 내 고향을 나는 사랑에는 오늘 김정일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겨안고 경려하는 원수님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떨쳐나선 우리민들의 가슴마다에 참다운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며 논리 풀리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한 포기 풀도 나서 자란 이 땅에 심고 싶어라. 영원토록 다음 순서로 노래 돌파라 최첨단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영 작사 작곡인 노래는 주체 98 200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우리식 주체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 나가는 손군조선의 용적 기상을 힘있고 약동적인 형상으로 펼쳐 보이고 있는 시대의 명곡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노래 돌파라 최첨단을 들으실 때마다 CNC와 실현을 위하여 헤쳐온 험난한 길들과 마음쓰던 일들이 되새겨져 눈물을 금할 수 없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사연이 깃든 것을 알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는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보산업의 시대인 오늘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최첨단을 돌파해 나가는 길에 민족의 전엄도 영예도 후손 만대의 행복도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이 훌륭히 구현된 노래의 가사 형상은 약동적이며 패기와 정열에 넘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독특한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솔대조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노래 선율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요 돌파라 최첨단을은 새세계 산업혁명을 일으켜 나갈 때에 대한 당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통속적이면서도 특색 있는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 보인 손군시대의 명곡으로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확고히 들어지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인민들의 사랑 속에 광범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